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북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6월 30일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집단 납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것을 괴뢰정보원에 요구했습니다.